거주시도 푸 체벤 주조 볼스가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5일 조선 볼스가 친선 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먼저 농장에 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그들은 농장원들을 도와 강냉이밭 김매기를 했습니다. 쉬일참에 대사관 성원들은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하고 농장 일꾼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